이른 아침 해와 시작되는 내 꿈 울려대는 알람은 기분 좋은 듀 우리 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뷰 깊이 보기 위해 그게 잠은 숨 있어줄 거야 너의 곁에 내 기다리는 너를 위해 너만 있으면 만족해 오직 널 위한 너만 날 위한 sweetest melody 그러니까 함부로 날 아프게 아프게 하지마 Oh dear 네 맘에 숨기고 아니 좋게 봐도 소용없어 벌써 이미 낯선 감정 나를 향해 흐르니 I 너를 감아 가볍게 차를 뻗어 그렇게 먹여주면 사랑의 종이가 바뀔걸 겨울의 핀 flower 추위 맞서 싸워 너만 있으면 난 okay 오직 널 위한 너만 날 위한 sweetest melody 그러니까 함부로 날 아프게 아프게 하지마 있을 거 네가 있는 거기 When I feel lonely